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네팔 국경절을 맞으며 28일 네팔 연방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비디아 데이비 반다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오랜 친선과 협조의 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확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대통령과 네팔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